그럼 그래 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 Don't wanna cry 오늘 밤도 I don't lie 네 곁에서 I can try 계절이 지나 시간이 지나 이렇게 빛나 희생은 짧아 넌 내게 전쟁 속에 단아나게 피난처 태양의 뜨거움을 식혀주던 나무처럼 날씨게 했지 내 곁에서 안아줘